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요리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쥔토돌서를 맞으며 요맹일꾼들과 요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흉룡촌족지 답사행군대 출발 모임이 17일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그들은 역사의 땅 보천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